baby, baby, baby. 사랑을 믿지 않았죠. 담을 둘러쌌던 지난 날들. Baby, baby, baby. 혼자도 괜찮을 거란 바보 같던 남이 그댈 만나. 어색해진 내 모습 사람들이 말하죠. 저마저마 뜨끈뜨끈 나도 어쩔 줄 모르죠. 그때 주위의 친구들이 요즘 날 보며 하는 말이 대체 누구야 날 바꿔놓은 amazing girl. 그대와 love 빠져버린 나 어쩌면 좋아 난 어떻게 너 이제야 나타나 어디다 온 거야.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. 사랑에 빠졌다면 이 기분 진짜라면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. 사랑을 찾았다면 진심이라면 Baby baby baby 함께 있던 그 자리 네 향기 매 순간 떠올라. Maybe maybe maybe 그대 향수 뿌려내 옷에 언제든지 함께하길. 로맨틱한 영화들 설레이는 장면들 너만 볼게 뻔한데 다 유치하다며 웃었죠. 언젠가부터 변한 내가 그대 만나면 하는 말 너만 볼래 너뿐이야 My boy 날 자기야. 그대 나와 같다면 And you feel like this Hey,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Put your hands up